비흰 물은 이 가슴 저리도록 흐르는 눈물 눈물 초라한 그대 모습 꿈속이라도 따스한 불가에서 없이 흐르는 빈 물은 빈 물은 끝없이 솟아나는 차가운 말없이 그대 등에 흐르는 빈 물은 빈 물은 이 가슴에 타도록 흐르는 눈물 눈물 초라한 그대 모습 흐르는 빈 물은 빈 물은 끝없이 솟아나는 차가운 눈물